전민 정달 격전을 힘있게 벌려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강원도 군중대회가 6일 원산시 해안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로두철 동지와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의 일꾼들, 노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당중앙은 올해 말에 평양에서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고 온 세상의 선판대 대해 말했습니다. 말리마 선구자 대회는 반세기 전 전국 전리마 작업반 운동 선구자 대회와 같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말리마 시대를 힘있게 추동하는 대회로 조국 총사에 새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강원도 정신 창조자들의 명의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자력자강의 기세를 높이 말리마 선구자 대회를 향하여 총매진 총돌격할 때 대한 호소문을 보내자는 제의를 한결같이 지지찬동했습니다. 대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은 말리마 속도 창조대회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엄은 강국위엄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유언관철전이며 말리마 기수는 수령결사 옹의의 선봉투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리마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이시며 향도자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따라 세계를 올려오는 영웅시나 자력자강의 기념비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 나가자고 호소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중시위가 있었습니다.